경의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소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류군상장 리용길 동지, 인민무력성 부상 류군상장 윤동연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경기대회란 땅크들의 자단물 극복 능력과 타격 능력을 확정하며 땅크병 보대 고분대들이 그 어떤 전투 정황 속에서도 맞다드는 자연 개선과 자단물들을 신속히 극복하고 높은 기동속도를 보장하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경멸 소탕하기 위한 전투 행동 방법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기대회에는 대연합부대들에서 선발된 땅크 승조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대회는 추첨으로 정한 대연합부대별 순서대로 출발한 땅크들이 3.6km의 주로에 설비한 8개 개선의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동 목표와 부동 목표를 사격한 다음 운전 점수와 사격 점수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땅크병들의 가슴가슴은 극악무도한 침략의 무리들을 멸족의 무쇠발톱으로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진이겨버리고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고야 말 전투적 열망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경기대회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발 구령이 내리자 원수 경멸의 함성인 양 모세 철갑의 동음소리가 하늘 땅을 진감했으며 쌓이고 쌓인 분노와 적개심이 만장약된 모족의 철마들이 성난 호랑이 마냥 질풍처럼 내달렸습니다. 여울, 궤도, 다리, 산악, 경사, 반땅크 뚝, 반땅크 벽, 산지 전호, 산지 도로 등 실전을 가상하여 설비한 각종 장애물들을 단숨에 극복하면서 돌진하는 땅크들의 기상은 백두산 번개였고 연속 강타로 목표들을 정확히 타격하는 명중 포탄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의 몸뚱아리를 가차없이 불태워버리는 복수의 용암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노도처 전진하는 모족의 철마들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멋있다고 땅크들의 성능이 대단하다고 가파로운 언덕도 날아넘다시피 하며 최대 속도로 달리는데 정말 볼만하다고 역시 땅크는 우리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무쇠 주목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대회는 우리에 대한 날강도 미제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하고 분별 없는 시시테리적인 대결광기, 악착한 제재 압박의 도수가 강화될수록 우리를 겨냥한 전쟁 연습 규모와 범위가 확대될수록 원수 경멸의 총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지고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하늘과 땅, 바다, 조선을 초릉성같이 지키며 조국 통일 대전을 위한 최후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무적 필승의 전투적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경기대회는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 제966 대연합부대, 제567 대연합부대, 제313 대연합부대, 제233 대연합부대, 제604 대연합부대, 제593 대연합부대, 제287 대연합부대, 제337 대연합부대, 제324 대연합부대, 제526 대연합부대, 제549 대연합부대, 제264 대연합부대, 제757 대연합부대, 제671 대연합부대 순위로 끝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를 통하여 우리 땅크병들이 무적의 철마를 몰고 남반부 해방작전 지대를 질풍노도초 내달리며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땅크병 경기 대회 2017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화력타격 훈련을 지도하신 종합훈련장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장병들은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지기 위한 오늘의 훈련길 훈련혁명의 길이 조국 통일의 열병광장과 있다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순간도 혼눈을 파는 일이 없이 분초를 쪼개가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도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진보장 구분대와의 협동 밑에 자단물 극복 훈련에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제, 기동력과 타격력, 운전술과 사격수를 높이기 위한 데 모를 받고 만능승조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문제, 훈련 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하며 해마다 경기 방식을 새롭게 할 때 대한 문제 등 땅크병 부대 구분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훈련이자 전투이며 전쟁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 민족의 운명을 걸고 훈련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아무리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추고 훌륭한 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휘송원들과 군인들이 훈련을 통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첨예한 정세란 인민군 장병들이 훈련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한 차례 한 차례의 격전과 같이 여기고 훈련의 불도가니 속에서 자기 부대 구분대의 전투력을 일당백으로 다지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 전략 전술 사상과 현대전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당의 훈련혁명 5대 방침을 중심 고리 종자로 틀어지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경기에 참가한 땅크병들을 몸소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경기에서 우승한 단위는 새년도 전투정치훈련 1기 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땅크병들이 땅크병 싸움 준비를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실전의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강도 높이 진행함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파죽지세로 달려나가 무쇠 발톱으로 적지를 짓뭉개버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인민군 지휘송원들과 경기대회 참가자들은 불패의 지략과 일당백의 용맹을 안겨주시고 대를 두고 잊지 못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한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내 조국을 조능성같이 보위해갈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